너와 둘이 왔던 곳, 너와 같이 있던 곳, 넌 기억나니?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너와 거닐다. 그 길이 생각나. You are my star. 내게 고백하던 네가 어디든 와줬던 네가 그때가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